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특사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는 10일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한 베네수엘라 볼리바로 공화국 대통령, 볼리비아 다민족국 대통령, 쿠바 공화국 국가리사회 제1부위원장을 각각 만났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 베네수엘라 볼리바로 공화국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 볼리비아 다민족국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루스 쿠바 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최룡해 동지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로 공화국 대통령, 볼리비아 다민족국 대통령, 쿠바 공화국 국가리사회 제1부위원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들과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의 중심으로 되는 주권의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단합된 힘으로 날로 노골화되는 미국의 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할 것이며 반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조선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 대통령은 제국주의와 배신 든든하게 맞서고 있는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의 투쟁에 탄복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볼리비아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단결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제1부위원장은 쿠바와 조선 두 나라 선대 수령들께서 마련해 주신 불패의 친선 관계는 영원히 진실한 동지적 관계로 공고 발전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해에도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시어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영도하시는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